예,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낫게 하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누가 그를 낫게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를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맹인의 어머니는 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여 그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낳는지, 누가 아들을 낳게 했는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따라서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35절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문장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그냥 성전에서 쫓아낸 건지, 아니면은 대화하던 곳에서 쫓아낸 건지,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냈는지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보면 출교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유대 사회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를 데려오고 그의 부모로부터 여러 질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지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가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들을 들으며 그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어지고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멀었을 때가 상황적으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눈이 뜨여지고 나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들으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3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바로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때 38절에 그가 절하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유대인인 남자라고 이야기했다, 선지자라고 고백했다, 이제는 오늘 인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을 뜨는 것, 그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를 축복하고자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과 제자들과의 첫 예수님과의 질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물론 날 때부터 앉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실로암 못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을 때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그가 그냥 단지 육신의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했대.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란 뜻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4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본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뜰 수 없고 그 사람은 마치 맹인인 것과 마찬가지며 39절의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도리어 그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 그는 날 때부터 고난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눈이,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노력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때로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고 육신의 눈도 치유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가장 불쌍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